do it, I'm feeling attraction. 내 모든 걸 가져가, baby, let's get it on. M to the A-N-I-N-C. 살아 숨 쉬는 legend, 그게 바로 나지. 끊임없이 뱉어내지, Jay-Z 같이. 누구든 래퍼를 찾는다면 나를 찾지. 눈빛만 건네도 나는 전기가 왜. 손끝만 스쳐도 자꾸 반응이 와. 쿵쿵 음악에 미쳐버렸나 봐. 이러다 너에게 끌려갈 것 같아. 온몸이 짜릿짜릿 네 입술이 내 숨결까지 다 훔쳐간다. 오늘 밤 do it do it. 네 손길이 내 가슴까지 다 가져간다. 오늘 밤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. 하나 없이 리듬에 빠져 미친 Maniac is me baby M-O-double-B 그리고 세계를 집어 삼켜버린 UPT 새싹만 맨수로 get out my way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 보통 우리 차례 부담 없이 얘기를 해봐 멋을 바래 내가 만족시켜줄게 I got rap for days 처음 만난 순간에 꽂혀버렸나 봐 첫눈의 사랑은 너도 느꼈나 봐 쿵쿵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Shh.